오늘도 나는 내 방 안 거울 앞에서 빨간 립스틱 마스카라 짙은 향수 뿌리고 예쁜 옷 갈아입고서 거리를 나서지만 정들 곳 없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거리 뒤돌아보면 같은 자리 다시 또 그 자리 만나보면 그 얼굴 같은 그 모습 늘 사랑에 빠지지만 이별은 늘 나의 고 저 어둠이 사라지면 내 슬픔도 사라질까 화려한 네온 불빛에 휘청거리는 밤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난 그 누구의 년인인가 뒤돌아보면 같은 자리 다시 또 그 자리 만나보면 그 얼굴 같은 늘 사랑에 빠지지만 이별은 늘 나의 고 저 어둠이 사라지면 내 슬픔도 사라질까 늘 사랑에 빠지지만 이별은 늘 나의 고 저 어둠이 사라지면 내 슬픔도 사라지